are you? 어디쯤 있었니? 난 정말 달라진 게 없어. 멀어진 뒤로 참 힘들었지. 널 잊어야 했으니까. 시간은 무심히 지나 우리 추억도 바래가 멀어지는 그만 okay let it go. 하지만 믿자 우리 함께한 기억만은 선명하니까. 오늘 너를 보며 말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다시는